광명성전의 즈음에서 최근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이탈리아 조선과의 친선 및 지지단체 책임자는 담화들에서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